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그 달을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. 천상에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수 없겠지.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, 못다한 이야기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나왔어요.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고